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14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대양절에 즈음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라몬 히메네스 로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, 오가미 갱이치 사무국장을 비롯한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 단장들과 대표들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